영국 런던의 한 동물원에는 입구에 커다란 거울이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그 옆에 서서 자신의 전신을 비춰보곤 하는데요. 그러다가 거울 맨 밑에 쓰여져 있는 글귀를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엔 이렇게 쓰여져 있죠.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동물입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그 동물원 측의 유머 감각이라고 생각하긴 해도 좀 심란한 유머죠.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동물이 사람이다. 하지만 어디 꼭 그렇기만 하겠습니까? 사람들에게는 이런 거울을 비춰볼 때도 어울릴 때가 있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는 거울이요. 오늘 첫 곡 영화 비터문 중에서 조지 마이클의 노래 Faith였습니다. 이 곡이 영화에 삽입됐던가요? 저 몰랐는데 보니까 강원도 원주 소초면 의관리에서 헌병대 병장 조영주 씨, 이번이 두 번째 편지시죠? 조영주 씨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곧 병장으로 진급할 혁이를 비롯해서 네모반 전원과 같이 듣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저보고 환절기 건강 조심하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봄바람을 너무 많이 맞았나 봐요. 좀 힘이 없습니다. 감기 기운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힘내게 큰 목소리로 화이팅 외쳐달라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오늘은 제가 목소리를 조금 낮추겠습니다. 자, 방송의 힘을 빌려서 평상시에는 쑥스러워 들려드리지 못했던 말을 오늘은 아버지께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빠의 생신이거든요 하시면서 서울 성북구 정릉이동에서 최유미 학생이 아빠께 이런 말을 해주셨어요. 아빠 사랑해요. 자, 신청곡 띄워드릴게요. 서울 서초동에서 김빛나래 학생이 친구 수연이 생일 축하하면서 신청한 곡이기도 합니다. 하이틀의 전경준 학생, 권기영 씨 함께 들어주세요. Get Away 중에서 리차드 막스의 음성입니다. Now and Forever. 너의 첫 눈빛 강한 느낌을 거부할 수 없다. 늘 새로운 감각 인터메초 감동과 화제를 몰고 온 서경선 스님의 첫 번째 에세이. 여보게 저 순간 때 뭘 가지고 가지? 이제 또다시 만나는 서경선 스님의 두 번째 에세이. 여보게 이 땅에 다시 오려나 그리운 사람 있다면 서점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thank you also very much. I want to thank for his friendship and support Ken Wanberg and for their great artistry, Itzhak Perlman and the Boston Symphony Orchestra, and for a man who always makes work fun and is a seeming unending source of inspiration. 얼마 전에 제66회 아카데미 음악상 부문에서 수상을 한 존 윌리엄스의 인삼날 듣고 계시는데요. 골디온이 소개해서 나온 존 윌리엄스, 이작 펄만과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에게 감사를 드린다. 특히 영화를 찍는 내내 영감과 재미를 준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에게 감사를 드린다는 그런 인사말을 주는데요. 자, 지난 1984년의 아카데미 시상식, 그때는 명예상이 50년 동안 영화계에 종사한 공로로 제임스 스튜어트에게 돌아갔습니다. 그 미국인의 전형적인 선한 눈망울을 담고 있는 제임스 스튜어트, 큰 키와 그 길쭉한 다리는 여전했고요. 좀 백발이 성성한 모습으로 나와가지고 그는 이런 수상 소감을 말했어요. 오스카상은 결국 영화계 동료들이 등을 다정하게 두드려주는 격려의 손길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모든 영화인들이 투표를 하기 때문이다. 글쎄요, 아카데미상의 가장 좋은 면, 가장 긍정적인 면을 바라본 그런 수상 소감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이번 아카데미는 쉰들러의 명단과 주라기 공원에 모두 10개의 아카데미상을 몰아줬습니다. 그래서 상업적인 성공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아카데미상 수상의 기회를 얻지 못해서 마음에 상처를 입었던 스티븐 스필버그를 위로한 셈이 됐죠. 그리고 존 윌리엄스에게는 다섯 번째 오스카 트로피를 안겨줬는데요. 이 다섯 번째 오스카 트로피 어떤 의미일까요? 그가 헐리우드 영화 음악을 지탱하는 버팀목이다. 이것을 재확인시켜준 그런 상인 셈이죠. 특히 이번 존 윌리엄스에게 아카데미상을 안겨준 다섯 편의 영화들 쭉 보면요. 그 중에서 네 편이 모두 스필버그의 영화입니다. 뭐 이 정도면 스티븐 스필버그와 존 윌리엄스 콤비는 그들 사이는 뭐 끈끈하다 정도를 넘어서서 악요풀 같은 관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이 두 사람에게 지금이 가장 행복하고 보람있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스필버그가 영화 쉰들러의 리스트에서 역사상 가장 어두운 교훈을 동적으로 표현했다면 존 윌리엄스는 영화 쉰들러의 리스트에서 그 교훈을 정적으로 표현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동적인 힘과 정적인 힘이 만났기 때문에 영화가 사람들의 가슴 속에 훨씬 깊게 파고들지 않았나 싶어요. 자, 영화 쉰들러의 리스트, 그 영화의 테마 들어보죠. 수천 년 동안 추방당하고 또 박해받은 민족의 우울함, 절망, 이것들이 담겨져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촉촉하게 적셔줬는데요. 유태계 바이올리니스트인 이작 펄만이 탄식하듯이 그 감미롭고 슬픈 주선율을 노래합니다. 정성희 씨, 은미 씨, 민철우 씨 들어주십시오. 존 윌리엄스가 작곡한 영화 신들러의 리스트 테마 띄워드렸습니다. 할리우드 영화에 서라운드 스테레오 사운드가 최초로 도입된 때, 사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20년 전이니까 74년에 마크 로브슨 감독이 만든 패닉 무비 Earthquake 대지진이라는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도 존 윌리엄스가 음악을 맡았는데요. 그 거대한 화면의 스펙타클 영화에는 서라운드 스테레오 효과가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곧이어서 그 서라운드 스테레오 효과를 극대화시킨 영화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스타워즈와 미지와의 조, 그 유명한 이 두 영화들인데요. 이 영화에서도 이 두 영화 모두 존 윌리엄스가 음악을 맡았습니다. 스타워즈와 미지와의 조, 이 영화들이 제작된 이후부터 SFX 영화나 공포 영화 같은 특수 촬영 기술이 아주 경쟁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했는데요. 존 윌리엄스가 바로 이런 분야의 영화에서 음악을 계속해서 맡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분야 영화의 1인자로 군림하게 된 셈인데요. 그 이유는 그 대형 화면과 강렬한 음향 효과에 겨우 뒤지지 않는 커다란 스케일의 심포닉 스코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심포닉 스코어를 누구보다도 솜씨 있게 써냈기 때문입니다. 아마 지금도 그 영화 스타워즈의 웅장하고 로맨틱한 판타지를 더 잊을 수 없는 것으로 해준 음악의 여운을 잊지 못하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화려한 금관악기의 빵빠레라든가 현악기를 중심으로 한 장중한 그 심포닉 사운드, 정말 압권입니다. 아카데미는 그래서 77년도 아카데미 작곡상을 존 윌리엄스에게 안겨주었고요. 영화음악에 교향악적인 수법을 도입한 스타워즈는 그 교향악적 영화음악의 붐을 일으켰습니다. 오늘날처럼 영화가 사운드트랙에 크게 의존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스티븐 스필버그와 존 윌리엄스 콤비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스타워즈의 메인 타이틀 띄워드립니다. 타이틀의 이병성 학생 그리고 김정훈 씨 잘 들으셨죠? 신청하신 영화 스타워즈의 메인 타이틀 띄워드렸습니다. 대형 영화들 보통 시각적이고 청각적인 호소력을 중시하게 마련이죠. 그런데 이 대형 영화가 흥행 영화의 주력으로 등장하면서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영화 제작을 프로듀서보다는 감독이 지배하게 됐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감독과 작곡가의 콤비가 요구되기 시작했는데요. 명콤비 스티븐 스필버그와 존 윌리엄스가 처음 만난 것은 1974년 영화 The Sugarland Express에서였습니다. 슈가랜드 특급이라고 번역이 되는 영화죠. 이 영화의 주인공은 골디언입니다. 부모의 자격이 없다는 판결을 받고 갓난아기를 빼앗겨버린 엄마인데요. 그녀는 거기에 승복하지 않고 복역 중인 남편을 탈옥시킨 뒤에 젊은 경찰관을 인질로 잡고 아기가 있는 슈가랜드로 가게 됩니다. 그 뒤를 14대의 경찰자가 추격을 하면서 벌어지는 영화 슈가랜드 특급. 자, 여기서부터 시작된 스필버그와 존 윌리엄스의 우정은 16살이라는 나이 차도 넘어서서 아주 끈끈하게 지속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조스, 미지와의 조, 레이더스, E.T., 인디애나 존스, 주라기 공원, 그리고 쉰들러의 리스트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요. 자, 스티븐 스필버그가 펼쳐놓는 그 무한한 상상력과 환상적인 꿈의 세계에 존 윌리엄스는 음악으로 화답합니다. 시갈랜드 특급의 테마 들어보시죠. 영화 슈가랜드 특급의 테마 띄어드렸습니다. 이 음악은 좀 쉰들러의 명단과 비슷한 부류라고 할까요? 좀 애저띄고 조용한 음색을 가지고 있는데요. 원래 존 윌리엄스의 음악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우선 남성적인 그런 색채죠. 그의 음악적 특징은 이렇게 남성적이고요. 또 멜로디는 간결한 반면에 리듬은 아주 약동적인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또 여기에 대담한 하모니와 어떤 색채감을 느낄 수 있는 오케스트레이션. 아마도 UCL를 졸업하고 줄리아드 음대에서 작곡가 피아노, 지휘법을 배운 그런 기본기간 탄탄한 작곡가였기 때문에 이런 아주 다양한 음악을 다 소화해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존 윌리엄스는 교향곡과 바이올린 협주곡 등 클래식 음악도 꽤 발표했었어요. 그래서 현대음악 작곡가로서의 어떤 영예의 자리도 그에게는 적합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1980년에 보스턴 팝스 오케스트라의 제19대 지휘자로 또 그는 새로운 활약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올해로 벌써 14년째 이 보스턴 팝스 오케스트라를 이끌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보스턴 팝스는 한창 황금기에 있죠. 이번 신들러의 리스트에서도 존 윌리엄스는 자신이 지휘하는 보스턴 팝스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음악들을 녹음했습니다. 이렇게 지휘와 작곡 분야에서 폭넓은 활약을 시켜보면 그 순수 음악과 대중음악이 공존하는 미국 음악의 그 다양한 면모를 읽을 수 있는데요. 바로 그 클래식과 대중음악의 사이를 점차 좁혀가고 있는 음악가. 그래서 단지 영화 음악가라는 자리에만 그의 이름을 올려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존 윌리엄스이기도 하죠. 자, 이번에는 그가 맡은 영화는 아니지만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라밤바 한번 들어보죠. 그가 가진 편곡 솜씨가 얼마나 뛰어난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라밤바입니다. started out the same old way. Then I looked into your eyes and knew today would be a first for me. The day I fall in love. That the bells may ring, birds will sing, the sky will open. I wonder when that great big symphony roll over Beethoven. Won't you play with me? 서울 성북구 장위 3동의 인소영 학생이 신청하신 곡이었습니다. 이번 아카데미에서 주제가성 후보에 올랐었죠. 베토벤 속편의 주제가 The Day I Fall in Love, 제임스 잉그램과 달리 파튼의 음성 띄워드렸습니다. 자, 목소리만 듣고 중년의 부인인 줄 알았다고요. 서울 서초구 반포본동의 김경태 씨. 오늘 같은 날 제 방송을 처음 듣는 분은 아마 할머니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힘이 없죠? 자, 힘내십시오. 부산 사하고 장림일동의 최미옥 학생. 저도 힘이 없는데 힘내란 말씀을 드리니까 좀 그렇네요. 힘내시고요. 모의고사 보시는 분들, 바로 내일 모의고사가 전국적으로 치러진다면서요. 서울 관악구 봉천일동에서 김정수 학생이 모의고사 보는 모든 학생들에게 힘주세요 하셨는데요. 자, 이 곡을 띄워드리면 힘이 날까요? 신청곡인데요. 영화 브루클린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 중에서 K 김건중 학생과 서미아 씨, 축구 흐린 날 들을게요 하면서 홍순희 씨, 광주의 이호진 씨가 신청하셨습니다. A Love Idea. 서울 은평구 불광 2동의 김용원 씨가 아주 옛날에 신청하셨죠. 영화 마리안의 허상 중에서 Hang on to a dream, 프랑스와 자르디의 음성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지금 편지를 쭉 보니까 대구 동구 신암사동에서 남정현 학생도 브루클린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 중에서 A Love Idea 신청해 주셨네요. 그 곡을 들으면 붓던 얼굴도 붓지 않을 것 같다고 하셨어요. 늦게 자더라도요. 자, 요즘은 참 어휘가 달라진다, 표현이 달라진다는 것을 막 실감하고 있습니다. 아주 고등학교, 중학교 여러분들의 편지를 받으면요. 권영지 학생, 모의고사 치는 날 힘나도록, 힘이 팍팍 나도록 신청곡 들려달라고 하셨고요. 또 서정석 학생은 불받는다, 이런 표현과 영화음악 왕쿠시다, 왕쿨이다. 왕자는 많이 봤는데 여기다 또 왕굿과 왕쿨가 들어갑니까? 굉장히 재밌네요. 자, 오늘 마지막 곡은요. 글씨체는 참 눈에 익는데 성함을 안 적어주셔서 제가 이름을 불러드리지 못할 것 같네요. 여하튼 어떤 학생, 체육시간에 악착같이 뛰고 매달리고 열심히 하십시오. 자, 신청곡 띄워드릴게요. 영화 Goodfellas 중에서 레일라입니다. 오늘은 에릭 클랩튼의 Unplugged 실황 중에서 골라 들어보지요. 자, 이 곡과 함께 인사드립니다. 황미카엘 씨 함께 들어주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See if you can spot this one. Best of the situation, for I find